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65일 133일 이렇게 1957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공은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스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참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부산 갔다가 단양 갔다가 전주 갔다가 지방을 운전하시면서 네. 너무 힘들어. 부산 호텔에서 제 차 뒤에 세월호 리본 보더니 아직도 세월호를 붙였냐면서 아직도 밝혀진 게 없는데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데요 뭐 그랬더니 와 그래도 아직까지 이걸 붙이고 다니냐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뭐야. 거예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차 끌고 다니면서 그날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부산이라 답답해. 스트레이트 봤어요? 스트레이트 보면 가짜뉴스 배포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요. 어마무시해. 자유한국당이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왜 가짜뉴스를 왜 법적 대응을 못하는 거지?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힘들어 죽겠다고 막 몸무게 살이 막 빠져. 진짜 그런 것 같아. 얼굴이 조금 3주에 되게 힘들긴 힘든가 봐요. 그래도 세월호 문화제가 광장에서 지금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죠. 예, 6시부터는 아베 규탄 집회가 있어서 세월호 집회가 5시부터 근데 우리가 예. 지금 여기 있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김기수 씨라고 프리덤 뉴스의 대표분이 특조위를 흔들고 증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있네요. 임명이 안 됐죠. 임명은 아직 안 됐고 추천해서 임명을 하긴 전이에요. 그 임명하는 것도 특조위 현행법상 작년에 했어야 되나 기한이 있어요. 기한 지금 훨씬 지나서 하는 건데 프리덤 뉴스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김기수 씨라고 일제 강제동원 대법 판결이 났을 때 망국으로 이끈 판결이었다라고 2019년 7월에 얘기도 했고요. 또 2017년도에는 5.18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라는 막말도 했고 2017년도 5월에는 보상금 탈 만큼 타내고도 아직도 세월호 탈영이냐 이런 막말도 했던 그런 사람을 분입니다. 답답해. 옛날에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 씨 업무수첩인데 비만론 네. 거기에서 김기춘의 지시로 보수 법률단체 활용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커넥션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특조위에 추천했다는 게 잔당은 정말 자기네가 다 연결이 돼 있나 봐. 그렇지 않고서 계속 방해를 하고 중요한 특별위원회 이런 뇌를 갖고 계신 분을 추천했다는 거는 그래서 사참위 특별조사 위원회에서 김기수 씨를 조사하도록 신청을 했대요. 원래 어떤 걸 조사할지 그 유가족들이나 네. 그 피해자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거거든. 특조위에 망언도 했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하느라고 그 실질적으로 그치.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프리덤 왜 이렇게 얘네들은 자유를 가지고 이명박은 그런지. 정직을 얘기를 했었잖아. 자유한국당 자유 대한 프리덤 뉴스 아, 자유에 목마르나? 하는 행동이 자유가 아니 자유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자유적인가? 원에 의한 건가? 모르겠네. 왜 이러지? 국민청원 중에 김기수 세월호 특조위원 아. 임명을 거부해주세요 하는 청원이 있어요. 청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필 상임위원 이분도 배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에 추천했던 양순필 상임위원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수사 중에 상임위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식사 대접과 선물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파악되어 검찰은 조사 결과 양순필 상임위원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비위를 통보하고 징계 권고를 했기 때문에 4.16 연대에서는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세월호에 타고 있던 탑승객인 몇 명이었을까요? 476명. 중에서 몇 명이 희생됐을까요? 304. 304명. 책임자 명단이 발표됐어요. 이번에 아. 책임자 명단은 구조 지휘 책임자 명단 중에 해양경찰청 책임자. 네, 책임자 1에서 4명. 구조 지휘 책임자 2에서 3명 이렇게 네. 7명이 해양경찰청 구조지휘 책임자. 이 사람들의 주요 혐의? 혐의는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고 퇴선 지시, 현장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고 구조 골든타임에 언딘보다 먼저 도착한 바지선 진입을 막았고 이런 공통된 혐의가 있는데 7명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인태 세월호 네. 참사 당시 해경 네. 경비과장 네. 김경일 1, 2, 3 정장 현장 보고를 듣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 진입 지시 지를 하지 않았고 선내 승객이 남아있고 배가 계속 기울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명석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장비 기술국장 대변인이었는데요. 4월 17일부터 18일 9시 현재까지 함정 173척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32명 수색 구조 세력 지속 투입을 하고 있다고 거짓 발표를 했고요. 4월 19일 언디는 전문 군한 업자며 해군 해경보다 낫다고 했다가 5월 초에는 언디는 구조업체가 아니다며 말을 바꾼 분이었습니다. 아니라고 구조업체라고 했다가 구조업체 아니라고 네. 이용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정보수사국장이었는데요. 정보수사국장 예, 네. 구원파 유병원 세모그룹 관련의 의혹을 있다고 이용욱 씨가 그리고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출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황영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장 세월호 침몰 당일 6천 톤짜리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허. 단정해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었고요. 네. 참사 당일 오후 1시 전원 구조 오보와 같은 의미의 350명 구조라는 허위 사실을 전파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 구조됐다는 것과 다 연관이 있는 얘기인 거죠. 구조지휘 책임자 1, 2로 나눠서 책임자 2. 최상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차장이었어요. 해경과 언딘 유착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죠. 구조 골든타임 때 현장에 먼저 도착한 바지선 진입을 막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박종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색구조 과장이었고요. 또 역시 해경과 언딘 유착과 특혜 의혹을 갖고 있네요. 이 사람도 구조 골든타임 때 현장에 먼저 도착한 바지선 진입을 막았네요. 나호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색 구조과에 있던 사람이네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해경과 언딘 유착 그리고 특혜 의혹을 받고 있어요. 구조 골든타임 때 현장에 먼저 도착한 바지선 진입을 막았다고 하네요. 해경과 언딘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유착이나 특혜 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언딘이 올 때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였겠지. 언딘. 언딘이 언딘. 구조주의 아. 책임자가 결국은 7명인데 네. 여인태, 고명석, 이용욱, 황영태 이렇게 있고 해경과 언딘 유착 특혜 의혹을 갖고 있던 사람들 3명이 최상환, 박종철, 나호성 네. 책임자 처벌 현장 구조 세력 명단이었고요. 탑승객이 476명이었는데 304명이 희생됐고 172명이 생존자인데 생존 학생 재판 증언에서 내 네. 친구들은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라 사고 후 대처가 부족해서 죽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증언이 있고요. 11차 박근혜 탄핵 촛불에서 생존 학생이 발언하기를 저희는 저희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풍주쌤의 감질 타로. 감질 타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퀸 오브 스워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타로 카드의 그림부터 봅시다.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퀸 오브 스워드라고 했으니까 칼을 든 여왕이 있어요. 퀸 카드를 볼 때 의자에 앉은 자세를 보라고 했어요. 퀸 오브 원즈 정면으로 앉았는데 다리를 쩍 벌리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퀸 오브 컵스 옆으로 살짝 비스듬히 틀어 앉아 있었어요. 다리는 벌렸으나 발목은 교차되어 있었죠. 그럼 퀸 오브 스워드는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이 여왕은 옆에서 찍은 사진처럼 옆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자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여왕은 흰 드레스에 긴 망토를 둘렀어요. 하늘색 바탕에 구름 무늬가 있는 망토를 둘렀는데 망토를 조인 장식이 나비예요. 그리고 나비가 조각이 된 왕관을 쓰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있는데 칼날이 땅과 직각으로 똑바로 곧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왼손은 살짝 들어 올렸는데 손바닥이 펴 있어요. 그 왼쪽 손목에는 매듭 같은 게 묶여 있습니다. 의자 아래쪽은 나비로 조각이 되어 있고 옆부분은 날개가 달린 천사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뒷배경 역시 스워드라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고 하늘에는 한 마리의 새가 여왕의 머리 저 멀리 위에서 날고 있어요. 어때요? 그림이 그려졌나요? 원즈 카드에는 사자와 해바라기가 컵 카드에는 조개와 물고기가 주구장창 나오듯이 스워드 카드에는 나비와 구름이 곳곳에서 나와요. 나비는 흙 속의 느릿느릿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 달린 영혼으로 변화하는 기적적인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펴진 손바닥은 삶과 영혼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배운 것을 숨김없이 나눠주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옆으로 앉은 모습은 앞으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앞에서 본다면 잘 보이겠죠. 처음에는 잘 안 보여주지만 내 사람이다 싶으면 무장해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진 칼은 비스듬히 있는 게 아니고 일자로 꼿꼿이 서 있어서 이미 본인들의 자유의지가 서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미 그들 안에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정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미 있고 그거를 여러 경험을 통해서 검증해내는 거고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퀸 오브 스워드는 MBTI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퀸이니까 일단 I와 J가 있겠죠. 그리고 스워드는 ST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실까요? 자, 그러니까 I, 인트로 버전, 내향형이고요. S, 센싱, 감각적이고요. D, 씽킹, 사고적이죠. J, 저징, 계획하고 판단하고 체계화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조합하면 ISTJ가 됩니다. ISTJ는 내향성 감각형이라 하고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해요.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하며 이들의 행동이나 결정사항에 한치의 의심은 사지 않는 현실주의자형이에요. 지난번에 ST, 즉 센싱과 씽킹을 가진 사람들은 직접 찍어 먹어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퀸 오브 스워드는 카를 여왕은 센싱과 씽킹 그리고 저징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만지고 경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인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체계화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답정녀,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끊임없이 그 답이 맞다라는 걸 검증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실제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매사에 신중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집중력도 강하고 현실감각이 뛰어나서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때도 행동이 매우 확고하고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일을 심각하게 다루려는 경향도 있죠. 때때로 변화와 다른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고요. 정서적 표현에 노력할 필요도 있어요. 이들이 좋아하는 말들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든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 혹은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게 있고요. 동물로 비유할 때 거북이라고 하죠. 느리지만 강인하기 때문이에요. 유명인들 중에는 조지 워싱턴과 워렌 버핏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네요. 자, 퀸 오브 스워드, 어떤 인물일지 느낌이 오실까요? 참, 그리고 MBTI는 온라인 검사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오늘 풍주쌤의 감질타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아가기 좀 우울한데 조국이 자기 이겨낼 거라고 봐. 이겨내야 된다고 봐. 이왕 이렇게 된 거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대통령 시켜. 아 근데 자격이 있는 애들이 턴 건 맞는 거야. 왜 말이 그거야? 나경원이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 아니 그치? 그리고 청문회를 열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지 뭐래도 해서. 일부러 자꾸 늦게 하는 거지. 일본 것도 덮으려고. 시국 잘 대처해 나가도 힘든 시기인데. 또 뭉쳐야 되는데 이제 거기다 금을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대학생들 하고도. 뭐 어저께 그러니까. 촛불 열었어. 서울대하고. 고대 학생 맞겠죠? 학생 맞겠죠. 근데 이제 고대 총학생회장에서 성명서를 낸 걸 보면 그 딸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학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 그거에 대한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성명서를 낸 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좀 지나칠 일들을 크게 확대해서 진행하고 모든 뉴스가 지금 조국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 조국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잘생기긴 했지. 잘생기긴 했지. 머리숱도 많고. 모든 언론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이슈들이 묻혀지고 참 답답한 거죠. 4.16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소미아? 아, 종료하기로 했죠. 지소미아가 줄임말이죠. G-S-O-M-I-A 지소미아. 영어의 준말이군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래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근데 종료인데 계속 파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료하고 파기는 다르잖아. 종료는 시점이 끝난 거고 파기는 아 종료된 거예요? 아. 1년이나 2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데 종료한다고 22일 날 얘기를 했죠. 2년 9개월 됐다네요. 8월 24일이 제 연장 시한이었거든요. 8월 24일. 24일 오늘이네. 아, 속 시원해.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안보적으로 이미 백세 국가에서 그치, 제외를 했는데 우리가 주는 정보도 중요하지 않을 테고 근데 믿지 않을 테고 그걸 왜 하고 있냐. 8.15 단상에서 얘기하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수 쳐달라고 얘기했던 분이 광복회 회장? 그분 아버님이 독립군이었대요. 독립운동 했던 친구들이 8.15 되면 광복절 행사 가고 싶지 않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은 단상 밑에 있고 우리를 때려잡던 애들은 단상 위에서 다 박수를 받고 있는 거야.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깨끗이 청산이 제대로 안 돼서 단민특위만 잘 했었어도 한일협정이 이루어진 게 65년이고 쿠데타 이루어진 거는 61년이야. 설마 이 쿠데타조차도 일본에 의해서? 박정희 얘기 들으니까 청와대에서 일본 군복 입고 일본 칼 차고 다니고 우리 아직도 일본 식민지에 살았었어. 술 먹고 한 거라며. 한일협정 때도 배보상에 대한 그 돈이 아니었고 독립 축하금으로 3억을 줬던 거야. 자기들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 동아시아 국가에 일본이 배보상식으로 돈을 준 여러 국가들이 있었고 대한민국만 독립 축하금으로 돈을 준 거고 배보상을 해준 건 아니었지. 필리핀은 식민지 3년 근데 우리나라보다 9년 먼저 54년인가 보상금을 5억 얼마 근데 우리는 9년 후에 3억을 받은 거지. 몇십 년이나 걸렸다. 그 여러 나라 중에 대표자가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박정희 뿐이야. 일본 애들은 자기네가 이제 아시아계가 아니라 유럽계라고 생각하고 한국 애들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 생각 안 하고 일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친일파들은.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라고 그딴 소리나 하고. 한국당 때문에 안 된다고. 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총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총선이 한일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일전 맞네. 아무튼 다잔보다 제인이 다잔보다 제인이 나는 좋아 다잔보다 제인이 오오오 다잔보다 제인이 오오오 다잔보다 제인이 마칠까요? 아 저기 이용마 기자가 아 나 그래서 시민장으로 어저께 못 갔어요. MBC 파업할 때 힘이 됐던 50세에 돌아가셨군요. 리영희 재단에서 올해의 기자상 여기 수상 소감이 있네요. 제가 오늘 어렵게 나온 또 다른 이유는 제 어린 아이들 현재 경제를 위해서다.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저랑 함께 상을 받았고 꽃다발까지 받았으니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저는 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자기들이 즐기는 일을 하면서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 바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45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가급적 안 쓰고 있죠. 산 거는 어쩔 수 없고 살 때는 굳이 좀 따지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유니클로 쇼핑백도 못 갖고 다녀.